당신은 아시나요? 헤어질 때 괴로움을 당신은 아시나요? 사랑했던 지난 추억을 내 마음 가바쳐서 당신만을 사랑한 날. 아, 그러나 떠나는 당신 두고 미워하진 않으리. 꿈이여 사랑이여 이젠 모두 사라졌어라. 내 마음 다 바쳐서 당신만을 사랑한 날. 아, 그러나 떠나는 당신 두고 미워하진 않으리. 꿈이여 사랑이여 이젠 모두 사라졌어라.